없어 참 아프게 했어 널 힘들게 했어 제발 잊어줘 제발 그런 거 아니니까 괜한 말 하지 마라 난 너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단 말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정말 사랑했는데 하지마 하루가 지나고 또 1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맘 그 자리 그대로인데 너 자꾸 왜 그래 난 많이 아픈데 견딜 수 없어 한순간도 이 모든 게 난 후회는 없어 더한 미련도 없어 네 사랑밖에 자신이 없어 돌아와 달라고 환하게 웃던 모습 난 그대로인데 살아갈 자신 없어 나 어떡해 사랑했는데 정말 사랑했는데 헤어지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라서 날 사랑하지 마 다시 생각하지 마 네 사랑 받을 자신이 없어 참 아프게 했어 널 힘들게 했어 제발 잊어줘 난 후회는 없어 더한 미련도 없어 네 사랑 받을 자신이 없어 널 사랑해